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애국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김원균 작곡인 노래 애국가는 조제 36, 1947년에 창작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입니다.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이 확립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저곡을 건설하던 역사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 완성되었습니다. 가요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으로 가득 찬 삼천리 금수강산인 조선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종론적인 시어로 품위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어 반드시 우리 조국은 강위력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과 우리나라를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의지가 힘있게 표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장중하고도 숭엄한 서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 애국가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조선의 위력을 힘차게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계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빛나는 조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림연상 작곡인 노래 빛나는 조곡은 조제 36, 194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 빛나는 조곡은 해방 후 노래 애국가와 함께 창작 완성된 조곡에 대한 성가의 하나입니다. 두 계절로 된 노래의 가사에서는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투쟁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조곡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을 영원 무궁토록 빛내어 가려는 철석같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음악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폭넓고 숭엄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민족적 흥지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